금융증권 글로벌 영업팀 주최로 글로벌 주식투자설명회가 열립니다. 열린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 이학령 교수와 이승원 교수가 어려운 글로벌 금융환경에서 왜 지금이라도 해외 주식투자에 나서야 하는지를 설명해드릴 예정입니다. 과거 잃어버린 20년 동안 일본 주식과 부동산에 올인했던 투자가들과 해외 주식을 통해 글로벌 투자에 나섰던 일본인들의 투자 수익률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중국과 일본에 끼어서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불평이나 걱정만 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도 대한민국 내에서만 주식 투자를 하시고 계시다면 정말 걱정입니다. 만에 하나 일본과 같이 잃어버린 20년이 본격화되면 큰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미국이건 중국이건 혹은 일본이건 베트남이건 해외 시장에 눈을 뜨셔야만 갖고 계신 자산 가치를 지키고 또 돈을 벌 수 있습니다. 3월 23일 수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9시까지 대치역 8번 출구 강남구민회관 2층 대강당에서 뵙겠습니다. 딱 한 종목과 두 남자 쇼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과 참가 신청은 키움증권 글로벌 영업팀 전화번호 1544-940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딱 한 종목 팟캐스트 시즌 3 번외편으로 벌써 10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훈입니다. 아, 그리고 오늘 또 특별 손님 한 분 모셨는데요. 네. 특별 손님 한 분 모셨는데, 아, 이분 모시기 쉽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해외 주식 투자의 1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키움증권에서 또 전문가로 활동하고 네. 계시고, 특히 여기서 뭐 딱 다 필요 없고, 미국 주식 전문을 하시는 우리 장우석 부장님 모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이거 처음 나오셨어요. 네. 오늘 특별 손님으로 나오셨는데요. 네. 본인 소개 좀 다시 직접 좀 해주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해외 주식 1세대죠. 지금. 본인 입으로 직접. 아니, 왜냐면 이제 네. 2002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2002년에? 예, 그거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네. 2002년 국내 최초로 일단 4월에 리딩에. 예, 리딩이죠. 그 부회장 밑에. 예, 그렇죠. 네, 박 부회장. 예, 예. 회사 이름 얘기해도 됩니까? 아, 상관없죠. 예. 어디요? 리딩. 아, 네, 사실 리딩에서 예,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미국 주식하면 리딩이었거든. 왜냐하면 그때 박 부회장이라는 분이 계시 맞죠? 네, 맞습니다. 그분이 그 대우증권의 국제부회고 런던에 계셨거든요. 잘하시는데. 알죠. 몇 번 만났죠. 그러고 나서 창업을 했죠. 그래서 일단 그때 당시에 이제 뭐 해외 하기 전에 주식을 살려야 되는데 이제 뭐 한 1조 원 정도를 끌을 수 있냐. 네. 근데 이제 다 아닌 것 같더라고요. 1조 원. 근데 제 얘기 들어보셨어요. 근데 너무 뻥가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네. 그게 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요. 네. 아, 그럼 이제 수수료로 기준했을 때 네. 1조 원만큼 우리가 이제 창출을 내면 되는 거 아니냐 네. 하다 보니까 네. 그때 이제 미국 주식을 그래서 하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아, 아, 아. 쉽게 얘기하면 지금도 한국에서 보면 이제 뭐 달러 자산을 보유 한다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 주식 거의 무료 아닙니까? 무료죠, 뭐. 거의 무료잖아요. 어떤 증권들은 2020년까지 수수료 안 받잖아요. 예, 네. 근데 계좌만 뜨면 예, 해외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비싸죠. 그런 것 때문에 시작했는데 네. 지금까지 일단 2016년이니까 지금 14년 동안 네. 예, 미국 주식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지금 이 업계에서 우선 삼성이 됐건 키움이 됐건 요즘 보면 현대도 하고 예? 그렇죠. 예, 이런 애들 전부 다 그 또 우리 또 부장님 삥발이죠. 아래 것들이죠. 솔직히. 그렇죠. 여기서 좀 한다는 애들, 이름 있는 애들. 그렇죠. 책 썼다는 애들, 이런 애들 다. 근데 제가 이제 현업이 없다 보니까 아직 뭐 지금 직원이 아니다 보니까 뭐 아이 무슨 얘기할 줄 그런 삥발이라면 몰라? 삥발이? 후배는 맞죠. 네. 후배는 맞고 뭐 네. 업계에 나가면 일단 뭐 이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근데 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네. 2002년이나 지금이나 뭐 미국 주식에 대한 어떤 관심도 이런 부분들은 네. 아직도 좀 바닥이 아닌가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아, 그래서 오늘 근데 왜 나왔어요? 일단 뭐 아 예고는 했어 우리가 오늘 네, 특집으로 네, 하겠다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관련된 이제 이런 아까 자료 정보 같은 걸 많이 드리고 싶은데 그런 네. 관련해서 아까 이제 뭐 사이트에서 여셨는데 네. 그런 것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네. 미국 주식에 대한 얘기도 좀 하려고 나왔는데요. 네. 원래 또 제가 하는 방송이 따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러면 남의 방송으로 안 하시지? 아니. 네, 그렇기 때문에 때오는 때인데. 예예 그렇죠. 그 얘기만 해줘. 그 누가 예. 누구 때문에 했어요? 누가 하라 그랬어 그런 거? 아, 우리 위원님께서. 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야지, 그 얘기. 그렇죠. 네. 내가 앞길을 다 인도해줬잖아. 네. 근데 그, 어르체 이승원 교수가 지금 잠깐 자리 비웠는데, 이 친구 작가로 똥 차러 갔나? 네. 어? 똥 차면 다쇼. 오케이. 일단, 우리 장부장님 또 잠시 후에 또 얘기하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뭐, 우리 시장이 요즘 뭐, 전 미국 시장을 모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 대한민국 시장이. 네, 그렇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 일단 좀 잠시 후에 보겠고요. 방송에 이런 것도 잠시 후에 얘기하겠습니다. 아, 그건 그렇고 우리 한경 스타워즈의 최고의 스타는 바로 우리 김성훈 과장이에요. 주가가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지난 화수목금 4일 연속 여러분들이 제 말씀 듣고 네이버에 들어가서 뉴스에서 한경 스타워즈 쳐보시면 김성훈 과장 이름밖에 안 나와.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대박이야 대박. 그래서 결론은 한 10등에 10등? 아니요 그게 네. 그날 전체 참가자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네. 뭐 이름이 나오는 거고요. 아 이거 몇 등 하고 있어? 지난번에 7, 8등 하던데? 어제까지는 4등이었는데 아 4등? 네 오늘 4등? 네. 아니 너무 너무 올라가면 소용없잖아 지금은 예선하는 건데. 4월 말까지잖아요. 아 예선은 중간 정도 중하위권으로 가서 사람들이 나를 긴장 안 하게 만들어야지. 이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자기 등록과의 싸움이지 남이 뭘 사든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인은 4월까지 하면 예선 끝나면 그 다음 바로 결선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죠. 그때 제 2라운드. 아 2라운드 끝나고 또 3라운드 또 있어? 네. 그러니까 아. 총 16명, 그 다음 8명, 마지막에 4명. 아. 반반씩 끊어가요. 아, 네. 그래요? 예, 네. 그래서 네. 일단 뭐 4월까지, 다음 달까지 해서 커트치고, 네. 컷오프 시키고. 네. 똑같네. 컷오프 시키는 거. 그렇죠. 정치인들 하는 네. 드라랑 거랑 똑같네. 예. 네. 네. 아, 이거 오셨어요. 똥짜고. 네, 네. 똥짜고. 장이 안 좋아갖고. 장 트라볼타 이승훈 맞습니다. 아, 이정희 씨 어떻게 지냈어요? 아, 그냥 죽어 지냈어요. 아니, 똥을 넘어서서 얼굴 하얘졌네. 아, 우리 애기가. 네. 그 제가 원래 이제 글로벌 호구잖아요. 병원 가면. 그렇죠. 호구죠, 호구. 글로벌 호구잖아요. 응, 응, 응. 우리 애기도 검사를 한 100만 원 돈 들여서 했어요. 또? 예. 네. 어이구 미치겠네. 100만 원 돈 들여서 큰 애는 그래도 보험 나오잖아. 예. 네. 하다 얻은 병명이 뭔 줄 알아요? 뭐야?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서 호구짓을 하니까 애가 스트레스 심지어 써? 첫째 애랑 둘째 애랑 같이 가서 다 병원 검사를 했거든. 둘째는 둘째 나름대로 병원 자기가 버는 게 어디 있다고 지금. 첫째는 첫째 나름대로 병이 있어 갖고 검사를 했는데 둘째 검사할 때는 첫째는 서비스로 해주더만 그냥 의사가 본질 아니야. 병원에서 근데 종합병원에서? 아, 종합병원 서비스가 어디 있어? 그냥 해주더라고. 젠장. 의사가 어느 병원이야? 그냥 와서 해 건데. 여러분들 드셨죠? 그래서 병원에 가신 분의 형제 가면 한 명 서비스 해야 돼. 원 플러스 원. 아니 네. 왜냐면 아 우리 애도 첫째 애도 귀가 여기가 그러니까 둘째 애는 귀가 귀에서 피가 나갖고 간 거거든요. 그 튜브 꽂았는데 또 피가 나갖고 갔는데 장내 뺐잖아요. 예. 네, 근데 그게 어쨌든간에 그 특징 요소로 바뀌면서 또 다시 검사하는 건데. 그 첫째도 자꾸 귀를 긁어갖고 그랬더니 특징 요소가 그냥 아픈 데가 아니었잖아 귀가. 아픈 게 아닌데 귀가 아픈 거였더라고 그 의사 말로. 그래서 이제 그 의사가 공짜로 이제 서비스 해줬는데 왜 아픈지를 뭐야 와서 이제 스트레스? 검사하라고. 근데 스트레스? 아니 둘째가 지난번에 장염하고 폐렴에 걸려갖고 병원을 갔는데 그래갖고 자꾸 밥을 못 먹고 한 일주일 병원을 다니다가 그때 입원했었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막 퇴원하고 났는데도 밥을 못 먹고 막 토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그러지 하고서 가서 검사를 막 했더니 결국에는 스트레스 아니 뭐 변비 애가 그래서 어떻게 좌약 넣었어? 아, 그게 아니라 그 항생제가 너무 독한 거였어가지고 장이 활동을 못한 거래요. 애가 변비가 엄청 생겨갖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거 한다고 혹시라도 모르니까 또 초음파 검사 다시 해야 된다고 응가 다 빼고 나서 초음파는 또 그 비보험이잖아. 그러니까 아주 그냥 사람을 갖다 아, 자기 돈 버는 게 얼마 있다고 그러니까 난 병원비로 엄청 갔다는 갔다보다 또 장모 그 어머님 친어머니 친할머니 데리고 가시는 거 아니야? 친할머니 데리고 가야지 슬쩍 돈 낼 때 안 가고 아빠가? 아 근데 요번은 간기가 한약방 갈 땐 그렇게 한다 할아버지가 계속 돈 준다 아니 근데 그거 알아? 요번 간기는 내가 한 1년 만에 간기 때문에 병원 갔는데 다들 그래 누우면 기침이 나 그게 3등이야? 어. 그래서 이틀 동안 내가 그 기침했는데 아 나 이거 젠장 내가 뭐 무슨 병원이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여의도 일 때는 뭐 병원 중에 하나거든. 야 젠장 지난번에도 그때 짜리 나서 다시 안 가려는데 오늘 또 갔네. 어떻게 됐건 너무 딴 데 갈 데가 없어갖고 갔어. 시간도 안 맞고 방송 시간이 있어갖고 갔는데 딱 앉았어. 어디가 아파요? 감기요. 어떤 증상이요? 목도 아파요? 네. 기침하고 네. 열은요? 열은 없는데요. 한 14초쯤 됐죠. 됐어요. 그러니까 아 잠깐 비타민 맞으면 좋은데 그래서 아예 비타민 됐어요 했거든 한 15초 16초 건넜어 그러더니 주사 맞고 응 주사 맞고 약 먹고 하는데 오히려 시간 걸린 거는 약사, 병원, 다른 병원에 약국 가서 약 타는데 오래 걸렸지. 젠장 너무하더라고. 그래서, 아, 그 다음날도 하루, 그러면서 웬만하면 이틀치 주잖아. 내가 혹시 의사분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날 하루치밖에 안 주는 거야, 평일인데. 내일 앞에는 다시 한번 더 나와야, 이번 관계 하루 더 나오셔야 된대, 간호사가. 딱 보니까 짜증나지. 하루 더 가면 돈을 더 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다 싶네. 우리 동네를 갔어. 동네를 갔더니, 그래도 한 2, 3분 얘기해야 돼. 그리고 딱, 그, 주사 안 맞고, 항생제 뭐 딱 얘기, 텐션처럼 얘기하는데, 짜증 재근하는 거야. 대한민국 병은 너무나지 않아. 근데 보니까 나는 그래도 양반이지. 그때 우리 글로벌 호구다라는 보면. 글로벌 호구지. 아, 나한테 건대병원에 갖다 주는 돈이 어마어마해. 아니, 근데 건대병원은 우리 방송 들으시면 하나 알았잖아. 원 플러스 원 가능하다. 어마어마해. 건대병원에 갖다 준 돈이 얼마인데. 갈 때 가면 꼭 애를 두 명 데리고 가세요. 근데 꼭 대학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친구는 애는 워낙. 동네 병원을 다니다가, 이제 동네 병원에서 검사를 못 하면 동네 병원에서 자꾸 치료라도 안 나면 동네 병원에서 이제 대학병원 가라고 그걸 써줘 진단서. 그럼 그래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그래야지만 또 이제 보험료도 그렇죠 그렇죠. 그냥 가면 안 해줘 리턴. 안 해줘 비싸고 막 그러지 않아서. 아 둘째는 피나는데 어떻게 안 가? 피나는데 귀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변비인데. 아니 둘째는 변비가 아니고 아 둘째 둘째 아 둘째 첫째 다 갔다니까 아니 둘째 피는 뭐. 검사는 어떻게 됐어 그때 그. 아 걔는 그 피 근데 띠피에 빼내서 괜찮았다고 그랬잖아 빼 한쪽은 빼내고 한쪽은 못 빼내고 아, 피가 또 난 거예요 그 알고 봤더니 안 빼낸 데서? 예 네, 그러니까 중이염이 또 걸렸던 거래요 중이염이 걸렸던 거라고 아유 아직 애기라서 그러니까 뭐 나중에 나아지겠지 아유 시장은 하여튼 요모형 저는 오늘 2000포인트 딱 뚫고 올랐지 알았더니 오늘 코스피는 1989인가 이거 뭐야 코스닥 692로 각각 0.1%나 0.3% 떨어졌는데요. 아 김성과장 우리 네. 또 우리 중에 유일한 매일 뉴스에 나오는 우리 김성과장 시장 어떻게 보고 있어요? 좋게 보죠. 2000 이제 4월이 되면 대박 난다 그랬잖아. 2009년 3월 그리고 2015년 3월에 냄새가 나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 하고 있더라고요. 2009년 3월달에 뭔 일이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년 동안 대상수 나왔잖아요. 지수 코스피는. 이 교수는 기억나 그때? 어떤데요? 2009년 3월에서 11년 4월까지 대박 났다는데 2009년 3월에서? 응. 2009년 3월에 지수가 1000포인트였어요 그때 기억나죠 2009년. 그때 리마사 때 끝나고 나서 해외 됐을 때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네. 2009년 3월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군요 네. 2009년 3월부터 7년째 올라갔던 3월, 바로 3월부터 그냥. 2년 동안 1000포인트 2000포인트 갔어요 응. 그러니까 지금의 그래서 지금 3000 간다고? 아니 근데 얼굴 보니까 그 얘긴데 아 4월부터 대박 난다 분위기겠지 수가 나온다고 근데 이런 식으로 땡땡구리 그러니까 젠장 그때는 코스피가 주도주가 있었잖아요 수출주 야 아니 어저께 얘기한 게 뭐냐면 2009년 3월달 그래 이해해 네. 근데 갑자기 2015년 뜬금없이 3월달을 얘기하는 거야 그때는 한 3개월 가고 말았거든 그러니까 2015년 3월달은 뭐 했었냐면 코스닥이 난리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저는 코스닥 시장이 전고점 돌파하고서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냐면 이게 코스피는 못 가는 이유가 어차피 지금 그 수출주가잖아요. 전자 자동차가 있고 정유 화학 조선 철강이잖아요. 조선이. 네네네. 근데 어차피 얘네들은 OCI를 비롯해 얘네들은 10년인가 7년 8년 동안 대세 하락이 나왔다가 이제서야 바닥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얘는 이제 지금 또 바닥 잡고 나서 다음 사이클에 갈 것 같고 네. 어차피 전자 자동차는 지금부터는 박스권 들어가겠죠. 네. 그러면 결국은 코스피는 과거 2009년도에 1000포인트, 2000포인트 가는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네. 가긴 가겠지만 은 상당히 좀 제한돼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 코스닥이 대박이 날 것 같아요. 저는. 아, 잠깐 여기서 그러면 우리 장부장님 네. 아, 또 미국 전문이잖아요. 네. 지금 저 친구가 미국 전문가로서 미국 전문가로서 타당한 아니 왜냐면 이제 우리가 질문이 고급스러워야 됐거든. 우리 셋이랑 할 때는 약간 달라야 돼. 2009년 3월이요. 미국에서의 그 하락장이 마감하고 네. 불리시한 장이 시작한 첫날이 2009년 3월 21일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렇죠. 네, 3월 아니야. 3월 13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기억하시네요. 3월 13일인가 그래 갖고 얼마 전에 미국에서 빵빠리 올렸잖아요. 네. 그 7살 됐다고. 그래서 7년의 불리시 장이 끝나냐 끝나냐 해서 제가 기억하죠. 2009년 3월 13일인가 그랬죠, 그날이. 네. 근데 그때 지금 미국은 대세상장이 끝나고 지금 예. 꺾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우리 김성은 우리 전 과장께서는 우리나라가 그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미국은 어때요? 예, 다시 시작한다는 게 아니고 일단 가는 종목은 가고 못 가는 종목은 못 간다고 말씀하신 아니 괜히 네. 그냥 처음 봤다고 해서 그냥 인정하지 말고 본인 얘기를 하세요. 미국 얘기하세요. 미국은 최근에 네. 한마디로 딱 보면 네. 좀 숨이 막히는 숨이 탁탁 막혀요. 아 왜요? 그러니까 사우나 갔나요? 2월, 그니까, 아까 말씀드린 2009년부터 최근까지 올라온 게 한 80% 정도 올라왔다가 작년 올 초부터 좀 많이 빠졌잖아요. 1월까지 빠졌죠. 예, 빠졌는데 2월 12일이죠. 2월 12일 한국 코스닥이 서킷 브레이크 걸린. 아, 2월 12일. 디테일 있는 남자네. 아, 디테일 있는 게 아니라 그날, 미국도 사실 저점이었죠. 아,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유가 급등하면서 시장이 반전된 건데 그럼 한 달 동안 올라오면서 한 2분 나오지 않게 해야 되겠네. 너무 디테일 있어갖고 우리 방송 죽는다 이거. 아니, 아니. 네. 유가 때문에 사실 올라온 장인데 너무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개별적으로 좀 보면 그때 전이나 그 이후나 달라진 건 없거든요. 사실 심리적으로 약간 지금 좀 좋아졌다 내지는 유가가 좀 올라왔다 유가 관련 게 좀 많이 올라왔다 그 자원 관련주가 좀 많이 올라왔다 이거 외에는 특별히 올라올 만한 이유가 없는 물론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약간 휴식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 갖고 있는데 이게 그 떨어질 듯 하면서 계속 꾸역꾸역 올라오는 그 장 흐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표현하기 좀 어렵지만 기다린 조정은 원래 오지 않는 법이지만 그렇죠. 이제 조금 이제 그런 좀 장애이기 때문에 좀 약간 숨이 턱턱 막히는 좀 그렇게 저는 표현을 해요. 미달이 아빠. 미국 주식의 달인. 우리 장우석 부장님한테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미달이 아빠. 미달이 아빠. 미달이한테 묻는다. 빨리 얘기해봐. 미달이 아빠 얘기. 웬만한 건 오늘 우리가 수준이 떨어지면 다음에 안 나오죠. 우리 장우석 부장님은 미국 주식을 우리나라에서 그죠? 리테일 쪽에서는 가장 그 가장 오래된 경력을 갖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어. 그죠? 똥 짰다. 제가 한번 지금 어제 이제 주말에 나왔던 뉴스인데 미국 시장에서 지금 루머가 돌고 있다. 마켓워치에 나왔던 거거든요. 상하이 합의. 라는 그 음모로 계속해서 자기네끼리 숨어서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G20 그 상하이에서 G20 정상회담을 했는데 거기서 합의가 나온 게 달러와 약세를 유도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날 그 G20 정상회담 이후로 달러가 인덱스가 급락하고 유가가 급등하고 통화 원자재 통화들 다 원자재 국가도 지수 올라오고 우리 수준 너무 높아진다. 너무 높아진다. 이거 근데 왜냐면은 일단은 그게 진짜 건 아니고 상당히 신빙성이니까 모든 현상이 지금 그렇게 터지고 있고. 맞아.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이게 정말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FRB에서는 유가 50불대까지를 지금 시장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거기까지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수준이 너무 높아졌다 오늘. 미국이 수출을 잘하기 위해서 일단 이런 약간의 음모라는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뭐 그런 거 별로 안 믿고요. 왜냐하면 2012년 2월 12일 날 제가 2015년이죠. 제가 그 날짜를 왜 이해하냐면 왜 기억? 2016년 올해 2월 12일 날 제가 왜 기억하냐면 그날 밤에 미국에서 그 아라 에밀트 에너지 장관인가요? 살짝 나와서 유가를 우리가 한번 모여서 어떤 제스처를 하겠다라는 숫자 흘렸어요. 근데 이제 장 막판에 쫙 유가가 올라가다가 아 이거 사실 루머 아니냐 하면서 다시 빠졌어요. 빠졌는데 장이 끝나고 나서 사실을 밝혀졌거든요. 그게. 그러면서 장 끝나고 나서 유가가 하루 종일 계속 4-5% 정도의 오름세를 유지하고 선물도 굉장히 좋았는데 그날 이제 한국이 제가 이제 그 오윤희 전문가랑 제가 통화하면서 왜 한국이 난 그 코스닥이 굴러가는지 모르겠다. 지금 이 상황에서 분명히 오늘 밤에 미국장이 올라갈 건데 왜? 왜냐면 에너지 실제 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뭐냐면 모여서 얘기하겠다는데 어떤 유가를 좀 뭐 동결하겠다, 감산하겠다 혹은 물론 감산한 약속을 지킨 적도 없지만 그런 부분들 코멘트만 나와도 유가는 반등할 수밖에 없는 가격대 와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26불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당연히 유가가 올라가면 유가 관련주가 올라갈 거고 자원주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금융주 올라갈 거고 그러면 S&P 올라가고 다우 올라가고 나스닥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건데 왜 코스닥이 이렇게 서킷 브레이커 오늘 제가 알았어요. 그렇죠. 예, 오늘 주식을 판 사람은 다시 그 가게 못 잡을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서킷 브레이커에 충격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아니, 저, 다 맞아 다. 예, 누구라고 말씀 뭐 설날 다음 설날 다음 날인가 그랬죠 그게. 예. 예. 그때 뭐 2월 10일에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맞아. 금요일이었는데 뭐 그랬을 거예요. 지금 그게 맞아요. 그날 서킷 브레이커 마지막 그 가격에 패닉을 던진 분들은 그 가격을 다시 못 보고 있거든요. 땅을 치고 후회하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이제 잘난 체하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하고 나서 또 아니라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유가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뭐 미국 시장의 흐름을 좀 봐야 된다 하면서 그 사이트를 제가 이제 설명드리면서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걸 이제 한국에서도 볼 수 있다. 한국장을 보면서도 이 사이트 들어가면 유가의 움직임, 선물 움직임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부분을 설명한 건데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달러 가치 하락과 그 뭐 에너지, 자원주가 그 상관관계는 사실 뭐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에너지 언제까지 BAP가 지금 이제 그 뭐죠? 유가에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계속 방관할 수밖에 방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돈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어떤 뭐 그냥 말로만 해서 립싱크만 해서도 유가를 올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올릴 수 있는 찬스인데 그때 적절하게 나왔다고 생각드리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약간 거기 결과에 맞춰진 어떤 좀 하나의 또 시나리오가 아닌가 생각들. 왜냐면 그거를 미리 예를 들어서 유가가 지금 뭐 거의 한 40불 이상 올라왔는데 그게 아니고요. 한 유가가 한 30불 초반대 왔을 때 만약 얘기했다 그러면 상당히 좀 신빙성 있다고 좀 보는데 이미 지금은 다 이루어졌잖아요. 모든 게. 네네. 오히려 지금 유가가 좀 꺾이는 게 아니냐. 얘기가 나올 때 시점이 좀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미국장 계속 가는 거예요? 미국장은 계속 가겠죠. 계속 갑니다. 네. 이머징은? 이머징이요? 이머징도 가겠죠. 시장 가겠죠. 진짜?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아니, 제가 그거를. 지난번은 없어, 우린. 예. 네. 제가 지난 그 채널K에 나가서 그 MSCI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그 경기 조정 PER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 그 케이프라고 해서. 네. 할 때 지금 역사적으로 굉장히 싼 구간에 와 있거든요, 지금. 그걸 빗대어서 말씀드릴 때 지금 역사적으로 싸다, 주가는. 그래서 더 떨어지기도 어렵고, 물론 지금 이제 반등해준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천천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 저도 잠깐 말씀드리면 하여튼 미국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얘기도 여러 개 많이 있지만 어떻게 그 어떤 음모론이 됐건 어쨌건 그건 잘 모르죠. 자네끼리 만나서 하는 거니 뒤에서 얘기한 건데 모르죠. 자기네끼리 정말 뒤에서 사인하고 도장 찍고 공개 안 하기로 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건 결론을 보면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달러의 강세가 둔화됐고. 이게 뭐 수출을 위한 건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되면 쉽게 해서 좆된 거는 일본이랑, 일본 엔화, 또 좆된 건 유럽. 그러면 상대적으로 강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두 개가 좋아지는 거가 미국이랑 이머징이라고요. 그쪽으로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고. 전 딴 건 몰라도 돈의 냄새 맞잖아요. 지금 2주 연속, 2주간에 보면 또 30억 달러가 이머징에 또 돈이 쌌거든요. 그리고 ETF로 또 돈이 또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고. 물론 이게 계속 될지 안 될지는 뭐 말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유가도 다 왔다 어쩐다 얘기하고 있으나 어찌됐건 예측해서 맞은 적은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고요. 또 얘기하겠지만 저는 한국이나 뭐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분위기 자체는 지금 그 이머징에 무슨 엄청나게 펀더멘탈이 좋다? 그때 거 사는 사람 없다고 보고 있어요. 어쨌든 돈의 힘이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머징 마켓에 대한 외국인의 유동성이고요. 그 우리 또 전문가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뻥 까는 거지만 미국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투자 전략이라 그 뭐 증권사도 이런 거 써요. 지금은 딱 이거잖아요. 어찌됐건 원유가 됐건 석유가 됐건 많이 떨어져 보니까 주가가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익이란 그래도 나. 부도가 당장 안 나는 회사는 3분의 1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나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성훈 과장이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서 뽑을 수 있다. 또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근거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론적으로 그 이론가를 계산을 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유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PER, PBR 공식에서 PER에서 다 유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수준 너무 높네. 교수님. 유도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공식 유도는 일단은 그 수학을 안 하시는 분들은 어려우니까 배제하고 나도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역으로 보게 되면 PER 10배라는 영역은 뭐냐. PER 지금 11배라고 하니까 코스피가 11배라는 영역은 뭐냐면은 요구 수익률 9%가 나온다는 거예요. 11분의 1 하면 돼요. 그렇겠죠. 그럼 네. 요구 수익률 9%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비교만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2010 유로존 금융위기 때 국고채 3년물 수익률이 3%였어요. 그때 PR도 11배였면서 꺾였단 말이에요. 그때 네. PR 11배였는데 그때는 3%하고 9% 차이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3년물 국고채 수익률이 1.5%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국고채, 그러니까 채권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1.5%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시장 코스피 시장의 PER 11배는 엄청 수익률이 높은 영역이라니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메리트가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여기서 4, 50% 업사이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훨씬 더 2013년 그때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매력적이라는 얘기죠. 훨씬 더 매력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시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이 들어와서 시장에 대한 쪽으로 업사이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시장에 대한 환경이 조성이 된 거고, 그러니까 유동성 랠리에 대한 쪽이 더 나올 수 있는 시장. 그리고 특히 성장형 섹터 내에서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그 저평가된 종목들이 올라오긴 했지만 다시 한번 그 업사이드가 위로 열릴 수 있는 시장 이런 쪽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아 그러니까 저도 아까 말하는 것도 이어서 훅 갖고 왔는데 이게 또 비슷한 얘기가 되겠는데 그래서 그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 또 전문가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미국에서 요즘 제일 많이 관심 있는 게 아까 얘기 나왔잖아요.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그동안 1년 동안.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거가 상시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얼마만큼 떨어졌냐 보면 석유화학 에너지 섹터에 있는 쪽들 미국 주식 중에서 그래도 이익은 났어. 적자야. 당연히 지금 자 부도 안 나. 그리고 배당도 조금 줘. 그러면 3분의 1로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3분의 1. 근데 어떤 거는 적자야 계속. 적자가 확대됐어. 약간 내려서 우리 보면 넝마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당장 부도 안 나. 아? 그렇지만 영업을 하고 있어. 그럼 10분의 1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10분의 1.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주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은. 그게 우리가 증권사에 갔을 때 브로커가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래서 대표적인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그런 것 중에 스프라그 리소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우리 정유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정유해가 그 에너지 뽑아내잖아요. 그런 파이프도 하고 관두마루 이런 관련 부산물하고 이런 것들인데요. 그게 지금 주가가 3분의 1 토막됐거든요. 3분의 1? PR이 5배 6배가 떨어졌고 보통 이게 20배 가던 거예요. 근데 배당 안 주잖아요. 배당도 11%예요. 이런 것들. 이런 거 3분의 1 떨어졌거든요. 그런 관심이 있고 또 예를 들어 완전 적자 있잖아요. 적자가 보면 우리도 보면 저런 거 있죠. 우리 주유소에서 가스를 안 넣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LPG 충전소 있죠. 그런 거가 미국에서 클린 에너지라는 충전소가 네트워크 있어요. 근데 그거가 적자가 계속 나는 회사거든요. 10분을 토막됐어. 근데 올해도 적자인데 이렇게 보면 근거를 막 찾아. 애들이 보면 적자는 적자인데 에비타가 올해 처음으로 흑자 전환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예? 그 막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주가 얼마냐면 올라봤자 3불이야. 3달러. 완전 넘어 주잖아요. 그쵸. 그런 거를 누가 개인이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데 TV에 나와서 이런 거를 얘기를 해요. 지금 그게 딱 그런 정도로 보다면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끼리 얘기하면 무슨 저는 조선주도 안 좋아하고 항공주에도 안 좋지만 기본 적자라는데 관심도 없어 지금. 그런 시장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시장이 미국에서 보면 이머징 마켓이 우리나라 보면 그런 주식들이 널려있기 때문에 저는 유동성이 언제까지 갈지는 감히 모르겠으나 유동성만 유지되면 지금 시장은 의외로 갈 수 있다는 보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2000부터 왜 빨리 안 가나? 코스닥이 빨리 700 안 넘나? 이런 궁금증이 들어.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르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금리 인상의 그러니까 인건비가 그 실업률은 유지되고 고용은 늘었지만 인건비가 감소하고 고용이 그 고용 시간이 줄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질적인 흐름이 안 좋은 거거든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늘은 게 아니고 얘네가 다른 방식을 통해서 고용을 증가시켰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아, 그래서 그 김수원 과장, 네. 김수원 과장님 좀 관심 섹터나 있으면 좀 봐주세요. 저는 아, 4월 달에 풀지 말고 미리 좀 알려줘 몇 가를 그러니까 관심 있는 거 공부 좀 하게. 저는 어느 순간부터 매크로를 안 보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매크로를 했다가 한 3년 전부터 방송계 새벽 5시 반에 키움이래 한국경제 TV에서 데일리로 해외 매크로 얘기를 한 3년 했거든요. 돈 받았어 출연을? 받긴 받았죠. 새벽 5시 40분까지 가야 돼 방송국에. 한 번 가면 5만 원 줘? 예. 그것도 짭짤했겠네. 새벽 다시 40분에 가요. 짭짤한 게 아니에요. 건강 그때 잃은 건강을 생각하면은 무슨 소리야? 나 15년째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를 돈 주 돈을 안 주지 대장. 5만 원만 들어. 씨. 근데 아무튼 일단은 매크로를 안 보고 지금 시장에만 집중하고 업종하고 종목들하고. 근데 최근에 그 뭐랄까요? 시장에서 상당히 불리시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코스닥 시장의 대부분의 업종들이 다 돌았어요 지금. 물론 그것이 더 치고 가냐 안 치고 가냐는 또 차원의 다른 문제겠지만 일단 코스닥 시장 대부분의 업종들이 바닥을 치고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이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일단은 코스닥 시장 지수를 구성하는 업종 중에서 상승률과 하락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섹터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IT고 두 번째가 이제 제약바이오예요. IT 쪽에서 지금 강해요 지금. OLED 오늘도 올라갔죠. AP인가? 예, AP. 자기 말하던 거. OLED 올라갔죠. 그리고 고형같이 검사 장비도 올라가고 있죠. 강이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반도체 장비도 올라가고 있어요. IT 전체 올라가고 있거든요. 첫 번째 그거고 제약바이오의 경우도 일단은 뭐 한울바이오파마 올라가고 있고 인트론도 안 죽고 있고 전체가 이끌어가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분명한 건 제약바이오도 지금 죽지 않고 센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즉 제약바이오 IT가 이렇게 강한 상승 상황에서 코스닥 지수가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덤벼 뽑아내주면 그들 업종이 가거나 거기 돌아가면서 게임이나 네. 게임이나 그 엔터즈 쪽에서만 도와주게 되면은 코스닥주의 전고점 돌파하는 건 저는 일도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만 작년의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제약바이오 화장품이 시장의 주도 업종이라는 거에서는 누구도 부인을 못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수가 전고점 돌파하고 나서 진짜 그것이 더 뽑아내주려면은 작년과 같은 그런 주도 업종이 나타나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어떤 업종이 될지는 솔직히 안 보여요, 솔직히. 그렇죠. 안 보여요. 근데 분명히 여기 섞여 있을 거예요, 지금 최근에 올라간 것 중에서. 근데 지금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작업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상승률, 거래대금이 실리면서 어떤 종목과 업종들이 올라가는지를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안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여하튼 간에 지금 지수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기관들이 삽질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관도 2,000포인트 가니까 답대로 오르잖아요, 지금요. 근데 오히려 그 물량을 다 외국인들이 다 받아주고 지금 있잖아요. 펀드가 은근히 환매가 엄청 된다 그러대. 1조 2,700억인가? 네. 벌써 나왔다고 하더라고. 근데 흥미로운 게 펀드가 1조 몇 천에서 이번에 그 같은 기간에 4천 들어간 게 외국 그 해외 펀드로 쪽 돈이 들어왔어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기관들이 팔고 박스 기관은 지금 솔직히 물론 펀드 환매라는 게 어떤 주도는 아니지만은 펀드 환매가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4년은 넘게 박스권에 갇혀 있으니까 올라가면 2천만 팔고 내려가면 3천만 먹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될 거냐 이거죠. 만약 이거 치고 올라가면은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뚫리면 2,200 가는 거야. 뚫리면 2,200 가는 거죠. 뭐. 분명히 들어와요. 네. 그러면서 튀어오는 거거든요. 항상. 항상 외국인들이 먼저 뭐 좀 매수가 먼저 들어와서 잡아주고 올라가면은 뚫어내면은 기관에 따라붙고 고점에 누가 따라붙어요? 개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개인에 따라붙는 건 아마 1년 정도 뒤가 될 것 같고. 네. 지금은 외국인들이 주도해서 시장 올리고 있어요. 네. 오늘도 현대차 기아차를 안 죽여요. 현대차 기아차 매수 들어오면서 지수를 받고 저는 코스피 지수를 방어해 준 거는 현대차 기아차 합력품이거든요. 네. 얘네들이 있는 어차피 현대차 기아차는 뭐 지금 브라지 같은 경우가 그 지난달 월봉이 28%짜리 강하게 나왔어요. 네. 바닥권에서. 네. 그냥 바닥 잡았다는 뜻이겠죠. 네.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 좀 더 가겠죠. 그러면 지수 2000포인트는 그냥 간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자동차가 끌어주고 있고 거기에 삼성전자가 어떤 뭐 지금 실적에 대한 노지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어차피 해봤자 갤럭시 6 풀메나 쪽에서는 휴대폰 쪽에서는 뭐 소소하게 나온다고 하니까 실적 노지가 없다라면은 결국은 지수 2,000포인트 가는 거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일단 지금은 종목 장세 집중하는데 그리고 나서 더 4월달 5월달 6월달 2분기 시장을 어떤 업종이 강하게 끌어줄 것이냐라는 건 아직까지 안 보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은 시장은 무조건 가서 들이대야 한다. 네. 특히나 지금 코스피 지수랑 코스닥 지수가요. 2월 12일에 저점 찍고 나서 지금 한 달 넘게 올라가고 있어요. 네. 지금 상승에 대한 피로를 오늘 다 느끼고 있죠. 지금 그렇죠. 지수가. 네. 종목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거 조정이 그렇게 길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S&P500이랑 나스닥 지수 최근에 보시면 조정 바닥권에서 조정을 한 2, 3일 받다가 바로 당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모습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은 2, 3일간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모양의 주식 채워놓지 못하면은 그냥 바로 그냥 하다가 바로 그냥 코스피는 2,000포인트, 2,050포인트 돌파할 거고 코스닥 지수 전고점 가는데 그냥 넉넉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지금 주식 다 100% 채워놓고 가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일단 순환매가 나왔어요. 네. 순환매가 나왔고 어떤 업종이 이제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시장 이끌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확인하고 들어가도 되지 않아요. 다만 지금 일단 주식은 가지고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교수님. 저 우리 예전에 한번 로만손인데 진짜 로만손. 아 작년 얘기했었죠. 작년 얘기했어. 송혜교 때문에 혹시? 송혜교 때문인데. 이 로만손이 뭐지? 여기서 따블할 수 있는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어? 로만손이 여기서 따블라를 이건 로만손인 거 송혜교 얘기했지 뭐. 아니, 뭐 이름만 바꿔도 따블라 이름 바꾼대? 이름 바꿉니다 뭐로? 뭐로? JST나가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로만손 이게 이름만 바꿔도 가겠다 1년 반 됐나? 네 1년 반 됐나? 한 1년 반 됐는데 로만손이 어쨌든 간에 그 시계사업부 정리하면서 시계사업에서 한 60억 정도 적자였잖아요 그게 이제 적자나는 거에 대한 쪽을 정리해 가면서 이 JST나 이 사명 변경을 2월 말에 2월 달에 공고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유력한 거는 이제 4월 달에 이제 하는 변경을 하는데 유력한 거는 지금 JST나가 이제 유력하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JST나로 바꾸면 그리고 이제 그 로만손이 화장품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적자 얘기만 나왔던 건데 그죠? 시계사업부에 대한 쪽을 저거 벗고 주얼리 쪽으로 제이스티나라는 이미지로 가면서 화장품까지 주얼리와 화장품으로 가게 되면 밸류를 화장품 밸류 쪽으로 이제 받으러 갈 수 있지 않느냐. 말 되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로만선 많이 그동안에 힘들게 했는데 이제는 다시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말 되네. 바로 등록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종목하는 거지. 느낌하고네. 오늘 갑자기 친구 자신 목소리. 그냥 로만선이 아니라 이제는 제이스티나로 불러다오. 화장품의 제이스티나. 왜? 종목할 얘기 있어? 종목하는 줄 몰랐죠. 아, 그래요? 그냥 가서 꼭 치고 들어가 봤어. 아니, 느낌 오네. 느낌 좀 오지 않아요? 아, 왜냐면 그게 나는 보고 있었거든. 왜냐면 송혜교, 우리 혜교 누님 있잖아. 네. 송혜교 님이 그 가방 맨날 선전하고 그러잖아. 네. 가방, 이거 귀걸이 선전하고. 귀걸이. 태호에도 이번에 하고 나왔잖아. 심지어 태양의 우애가 얼마나 히트냐면 안젤라 베이비가 태양의 우애 코스프레 하고 다니네. 외국 애들이 죽을라 그래요. 그 요즘에 보면 태양의 후예 그 여사님들이 시청할 때 남편들은 일찍 귀가해서 말 시키지 말고 그때 일찍 자야 되고 그런 루머도 돌아다니잖아요. 태양의 후예가 대박이야. 시청률 대박이야. 우리 중지 여자들 사이에서 그 우리 중지 그거를 갖다 이길 수 없어요. 중기님을 갖다 우리 중기도 아니고 심지어 영접한다 그러더만 중기님 영접할 시간이라고. 아유. 아, 그래도 부장님, 네. 부장님 오셨으니까. 아, 부장님, 그 미국 주식 좀 하나 또 얘기해 주세요. 미국 주식 얘기인데, 자, 부장님 트렌드. 부장님 페이스북 하나 만들어졌다면 뭐 그거 얘기해 주세요. 왜 미국 주식이 미치다요? 어떻게 보는 거야? 주세요, URL. 네, 아니 URL에 페이스북 들어가서 어떻게 뭐 검색하나? 검색하시면 되죠. 미국 주식에 미치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예, 예. 근데 뭐 미국 주식만 쳐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별로. 아, 그런가? 페이스북에? 예, 예. 미국 주식에 미치다. 치시면 사이트가 열리고요. 거기 페이지가 열리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서 종목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 들어가서?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미국 주식에 미치다. 아, 예. 사이트도 만들고 있다며, 사이트 개인적으로. 아직 공개할 때는 아닌가? 아니죠. 지금 뭐. 아직 안 나왔죠, 예, 한 10일 정도 남았고요. 미국 주식에 대한 뭐. 콘텐츠를 다 담아놓은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만 들어오시면 미국 주식에 대한 부분들은 좀 어려움은 좀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이트를 사비로 일단 만들고 있고요. 사비로. 이게 한 10일 정도면 완성이 되는데 그게 또 URL이 또 제가 또 이제 주셨잖아요. 워낙 URL이 좋은데. 그래요? 예. 그러니까 미국 주식 미치다는 참고적으로 facebook.com/ 좋아한다. 미치다는 게 한국말로 좋아하다거든요. 네. Like US stock이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만드신 사이트는 뭐야? www.usstock.co.kr. 오, US stock.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약하게 나갔어. 내가 헬조선 탈출기로 하자 그랬잖아. 아, 이게 왜냐면 말이 나온 김에 저랑 우리 이성 교수랑 우리 장우석 부장님 모시고 물론 대문은 장우석 부장님이지 책을 이번에 나오는데 미국 주식에 미치다. 미국 주식. 아, 그래서 나는 원래 그 헬조선 탈출기로 하려고 그래. 아니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봐더라도 그거 털릴 것 같아. 기자들도 얘기하잖아. 헬파고. 아니 국정원에 털릴 것 같아. 헬파고라고 얘기하잖아. 알파.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알파고 이렇게 해갖고 하니까 기사가 대본 나오더만. 대한민국의 헬파고 등장인가 이러면서. 그 알파박도 있었어요. 알파박. 아니 그만해. 네. 그이 사람들 잡혀가려고 난이두 명의 의견이랑 절대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걸 공식적으로 밝혀드는 바 있는. 상관없어요. 네. 우리 내게 털리면 형님 것도 같이 털려. 주위에 있는 사람도 어차피 테러버 출법에서. 아 맞아. 전화 사람 다 털리는 거야. 텔레그램도 털리나? 다 털리는 거야. 아. 아이 그래갖고 참 그 혹시 시간 되시면 3월 23일입니다. 오늘이 월요일인데 수요일날 대치역 3번 출구인가 하이마트 뒤에 강남 6번 출구요. 네. 강남 국민회관에서 6시인가 6시 반부터 그 키움증권 주최로 해외 주식 투자 설명이 열리니까 참고 관심 있으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는 네이버나 네이버에 이학령이나 이승원 치면 나오거든요. 오늘 뉴스가 나오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말이 그렇고요. 네. 그게 그러니까 종목 하나 주세요. 50개. 예.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2002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여기 이제 나오신 분들 얘기하면 뭐 시황 얘기하고 이렇게 종목 얘기하잖아요. 근데 14년 동안 저는 그 ETF하고 싸웠어요. ETF.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미국 주식 가서 설명을 하고 설명회 하고 세미나하고 가져봐야 결론적으로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사이트에 가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허들을 못 넘어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다 주저앉으면 ETF죠. 지금 이제 아까 뭐 한경 스타워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그 디모 증권사에서 지금 해외 쪽 실전 투자 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부 상위 랭크된 분들이 전부 원유 ETF예요. 더블짜리. 그렇죠. 세 배짜리. 네. 그럼 1등은 언제 샀냐? 일찍 산 사람. 2월 10일 날 산 놈이죠. 2등은 예. 12일 날 산 놈. 그거지. 뭐. 예. 또 그거에 날짜 그거 차이가 없어요. 꺾이면 걔네들 봐. 순서대로 떨어지는 거지. 예. 그렇죠. 예. 좀 약간 뭐 슬픈 얘기기도 하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약간의 좀 뭐랄까 종목적으로 개별 종목적으로 네. 끌고 오는 좀 연습을 좀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그런 것들을 좀 집대성해서 요번에 아까 말씀 사이트라든지 홍보하려 애를 쓰고 있고 이제 그걸 이제 그 이제 올해는 재미를 봤지만 올해까지 올해 전에는 상당히 손해를 많이 봤잖아요.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최근에 보게 되면 미국 쪽 다 올라왔어요. 네. 다 올라와서 저한테 물어본 분들이 아우 내가 한 1월달 2월달에 종목을 못 샀다. 네. 새로 들어가려면 뭘 사야 되냐고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좀 많이 반등한 거 아니냐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대부분 다 반등했어요. 똑같대. 예. 대우조선향으로 그냥 똑같지 뭐. 네. 지금 그나마 업종별로 보면 금융업종 그다음 헬스케어 업종이 좀 처져 있는데 금융업종은 좀 빼고요. 네. 빼고 헬스케어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면 저 이제 아마존밖에 남은 게 없어요. 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아마존 많이 눌렀죠 지금. 예, 그렇죠. 제가 이제 해외 쪽 채널 K 나가거나 얘기하면 제가 한국 분들이 모르는 종목은 거의 안 해요. 처음 들어본 종목 있잖아요. 이게 무슨 종목이지 하는 것들은 일부러 얘기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알려드리는 거에 약간 뭐라 좀 그 친숙한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아는 기업만 얘기하는데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업이 한 150개, 2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아마존 말고는 다 지금 반등세에 올라와 있고요. 근데 그 외에 떨어지길 기다린다 하면 아까 말씀하신 누가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잠깐 떨어지는가 싶으면 다음날 바로 배 이상 올려버려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따라가는 종목이 싫다 저점에 사고 싶다 그러면 아마존을 좀 보시는 게 그나마 좀 안정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약간 실망인데. 진정한 그 ETF 전문가가 계셨네. 왜요? ETF 14년 하실 때잖아요. 14년. 아니 이게 그 앞에 스토리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1월달 2월달에 많은 분들이 손해를 많이 봤잖아요. 많이 봤는데 제가 원래는 아까 말씀하신 넝마주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 그런 거 잘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뭐야, 나는 뭐야. 아니, 근데 난 넝마주 되는데, 진짜. 제가 잘 알려진 기업들만 한다. 알려진 기업들만 한다. 난 넝마야. 레벨로 떨어져. 제가 이제 레벨로 떨어져. 그 2월 달에 왔을 때 네. 보통 우량주 하신 분들이 보통 20, 30% 손해봤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다시 우량주로 복구하려면 1년이 걸릴 것 같다. 제가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잠깐이지만, 약간 이제 리스크 있는 종목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걸 이제 프리포트 맥모란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 맥모란 예. 형을 그래서 그걸 났잖아요. 더블 났잖아요. 많이 났죠. 예. 그걸 사신 분들이 지금 오히려 정혜원 쪽에 가입하시고 아 키움 주권에 예. 키워드리면 예. 그러니까 부장님 키움에서 저할 부장님 아니고 예. 그런 거 좀 해야 돼 그런 것 좀. 예. 그러니까 그거예요. 아이 뭐, 이 아저씨 너무 우량주하면 그러니까 재미 없어요. 시장이 아이, 우량주 시장이 아니잖아. 아이 이거 이런 거 좋아하는 분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클린 에너지 섹시한 거 해야 돼 섹시한 클린 에너지 네. 아까 이제 3불짜리 네. 3불 한 30초는 될 거거든요 오늘요. 이건 정말 적자 회사입니다. 분명 말해서 적자 회사인데 에비따로 올해 흑자. 이 적자. 오, 턴어라운드. 턴어라운드인데. 턴어라운드. 순이익은 올해도 적자야. 네? 근데 하여튼 에비따 아시죠? 네. 에비따로 흑자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이전 이 규모의 적자할 때 어느 정도였냐면 20달러였어요. 근데 지금 3달러야. 그건 이제 그 제가 분명히 적자로 말씀드렸어요. 네. 영업도 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이제 가스 충전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아 말이. 야 이 형님이 좋은 거만 자기 점잖게 가려 그래. 난 아직 넉마를 만들고 오늘 나 넉마다 진짜. 부장님한테도 질문할 거 하나 있어. 나 넉마 하지 마 그럼. 아 넉마 하세요. 그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최고로 좋은 회사는 인투이트업 서지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로봇 수술. 전세계 80에서 90%예요. 인투이트 서지컬을 얘기하면 아 이거 어떻게 사니 몇백 불에 내가 지금 사상 최고예요. 인투이티브 서지컬 회사는 최고 회사예요. 우리나라도 있고 이게 다빈치예요. 모델명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술하시고 그런 거 있죠. 병 종합병원 수술하는 로봇 팔로 한다는 거 다 써 다빈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노리고 그거랑 비슷한 거 만든다고 감히 골리앗과 덤비는 회사가 있네. 진짜로 4달러짜리 하나 줄까? 4달러. 비싼 애 4,000원이니? 4달러인데. 아유 양주네 4달러면. 에. 난 또 나인 뭐 센트 시, 이런 심벌이요 심벌이 달러가더라고 심벌이 TRXC TRXC 예 네, 진짜로요 트랜스 엔트렉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네. 그거가 딱 하는 거가 회사에 보면 우리는 골리앗 인튜이티브 서지컬링을 승부한다 뭐 다임이나 센트가 아니고 달러예요 아니죠 4달러 90 3달러 4달러 9센트 5원. 아니 시총이 중요하죠. 아, 아 시총 한 4억 달러 정도 하죠. 대형 초대형 1,904억 되네. 초대형 주대. 아 끝까지 들어봐. 근데 얘네가 골리앗이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네가 FTA 승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되면 이 회사 곧 팔릴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건 말씀드리면 이것도 적자 회사죠. 물론 적자 회사인데 한 번 득자한 적이 없죠 당연히. 나는. 예. 근데 이거 이런 거가 되면 정말 한꺼번에 급 할 수 있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3-4달러고 이게 또 많이 올랐어요. 1달러대에서 이번에 4달러까지 올랐네. 근데 이게 그런 기존 얼마 달러면 이게 꽤 비쌀 때 많이 갔었던 주식이요 또.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이게 많이 비쌀 때는 어느 정도 같더라. 이게 기억도 안 나는데 꽤 비쌌을 거예요 이게 또요. 그래서 이런 거 정말 그 넉마주 원하시면 있잖아요. 넉마 한번 관심 있으면 이거 이런 거 한번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해보면. 그래서 이런 거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또 미국 주식에 미치다 해서 알려주신 네,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 네, 이런 이게 12달러 갔었거든요. 12달러 2014년 봄에 이럴 때 12달러 보면 지금 이번에 12분의 1 토막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주식 올라가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관심 갖고 좀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최근 이제 한 1, 2주일 있다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농담이 아니라 모든 걸로 미치다 시리즈로 가려고 그래. 그리고 잘만 되면 출판사 미치 나 이제 명함에 출판사 미치다 대표로 진짜로 웬만한 건 미치다. 그 난 궁금한 게 아 질문해 봐요. 알파고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불안 그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잖아요. 뭐 직업을 잃을 거다. 금융 전문가도 직업을 잃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저기 그것도 있더라고요. 뭐야? 증권 애널리스트. 애널리스트도 있어. 아니 뭐 애널리스트 당연히 뭐 트레이더도 있는데 뭐 애널리스트야 뭐 말할 것도 없지 뭐 애널리스트는 더더욱다나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 그. 우리가 터미네이터 2를 보게 되면 거기 사이버 다인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사이버 다인사 말고 지금 현존하는 거기 터미네이터 2에 보게 되면 터미네이터를 만드는 회사가 사이버 다인이죠. 맞아, 근데 거기 나도 거기 구경도 갔었어. 그게 네. 그 로켓은 투어가 있어. 근데 그, 결국에 보면은 지금 구글이 사이버 다인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잖아요. 구글이 네, 사이버 다인이자 그렇죠. 인생을 해체해야겠어. 로봇으로부터 인생을 해체해야겠어. 인공지능으로부터 인공지능으로부터 인생을 해체하려면 구글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구글 어때? 구글 어때? 구글 구글이 알파벳, 예, 구글이, 알파벳. 구글이 최근에 그 한 60조 원 정도, 그러니까 시가총액으로는 그렇게 올라왔고요. 네. 아, 한 7-8% 정도 올라왔어요. 네. 근데 그 한국의 어떤 기사분이 쓴 것 같은데 그 알파고 때문에 일단 구글이 좀 올라온 거 아니야 썼는데 그 최근에 다 7-8% 올라왔거든요. 다른 종목들도 시장이 올라오면서 올라온 거 사실 지금 구글이 인수를 하거나 인수를 계획하고 있거나 아니면 바로 살짝 당분 회사가 한 180개 되거든요. 180개 회사 되고 네. 뭐 네스트라 회사도 있고 네, 그중에 그렇죠. 이제 딥마인드도 있는 네. 거고 근데 그 수많은 회사 중에서 하나 이렇게 사실 이제 한 거잖아요. 오픈한 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그런 일은 없다. 근데 다만 제가 이제 늘상 그 제 세미나 보면 네. 제가 미국 주식에서 아니 전 세미나도 해요. 그렇죠. 세미나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주식은 저는 항상 구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구글. 구글 사야 된다. 구글은 끝난다. 근데 워낙 주식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사서 재미 본 분들이 사실 이제 진리죠. 하도 안 올라가니까. 그런 것 뿐이고. 인생을 해체하려면 사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사야죠. 네, 사야죠. 당연히 사야 되는 거고요. 구글은 뭐 정말 최고 회사고. 지금은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빅데이터 쪽으로 해서 나중에 정말 크게 성장할. 아니, 왜냐면 네. 우리가 이걸 지금 농담할 게 아니라. 구글이 5년 안, 원래는 무인 자동차도 2020년도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미국 연방교통국에다가 2018년? 그 지금 보면 그 핸들 없는 자동차 출시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라고 그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무인 자동차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2018년, 17년도에. 맞아요. 내년이나 내후년에 바로 나온다는 얘기니까 이 얘기는. 그러면 그 IBM 왓슨을 갖고서 막 IBM 막 그 왓슨이 IBM이 막 왓슨, 그 알파고가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막 자랑을 했는데 구글 그 딥마인드 대표가 한마디 하더라고. 우리는 왓슨하고 근본적으로 다르다. 너네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하는 거지만 우리는 학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야 이 자식아 이렇게 딥러닝 얘기를 하더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과일 받았네. 사실은 알파고가 한 달간을 갔다가 그 전에 그 중국의 그 아마추어하고 할 때하고 한 달간의 대국을 통해서 갑자기 실력이 향상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으로 치게 되면은 거의 뭐 1600년 동안 바둑을 둬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게 되면 그러면 알파고가 그거 할 수 있는 게 뭐냐? 언어 쪽에서 가장 먼저 활동할 것 같아요. 자동차 운전, 언어 막 이런 데서 할 것 같고. 그럼 영어 뭐 지금 우리 그 밥 먹고 사시는 분들 영어로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느냐 앞으로 5년 안에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그 속도만 더 빨라 5G 시대 되면 말하면 바로 여기서 바로 얘기하니까 예, 예. 그런 시대에 오는 거죠. 왜냐하면 동시통역하시는 분 다 필요 없는 거지. 이제 영어랑 외국어를 공부할 필요 없네요. 예, 그런 뭐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데다가 이제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생산적인 일에다가 시간을 할애해야 돼. 그래갖고 우리 동서가 처음에 영어 학원을 원장 영어 직접 하다가 그다음에 학원을 가잖아. 학원 학원을 했지 영어를 자기 강의는 안 하거든. 그거구나. 영어를 뭐하러 해. 그러니까. 자기가 학원을 뭐하러 해. 그러니까. 학원 원장을 했지 영어를 직접 강의는 안 했거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동서가 최고네. 그런 업계에 다 종사하시는 분들 뭔가 불안하다 알파고 때문에 그런 분들은 구글로 인생을 해줘야 되시는 것이 아니냐. 아니 말이 나온 김에 네. 아까 한국 주식 얘기 안 했는데 갑자기 생각났는데 아 오늘 수준 너무 높아지네. 아 왜냐면은 생각해봐요. 구글이 하겠다는 게 뭐야. 결국엔 무인자동차 하겠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 트랜스포트 다 아 딱 자기가 말이 되네. 그래갖고 영어나 이런 거 봐봐. 다 없어진대. 봐봐 영어 그게 내가 얘기하면 아까 구글 얘기가 뭐냐면 요번에 그 왜 내가 그 잠깐 디테일 얘기해드리면 구글에서 요번에 왜냐면 그 자동차 무인 자동차 테스트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주정부 사관이래요. 주정부 차원에서 하고 도시 차원에서 해결해드나 봐. 예. 그 로비하는 거가 연방 차원에서 그걸 해결해달라는 거지. 그 로비하는 거 그래서 그렇죠. 연방 차원에서 전 한꺼번에 테스트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가 이제 그 구글이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 구글이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있고 또 하나가 요즘 미국에서 핫 이슈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 번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언어 때문에 갑자기 생각났는데 언어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베트남어잖아요. 그쵸.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어도 컴퓨터 가면 더 빨리 배울 수 있으나 그래도 약간 순서가 떨어질 수 있잖아. 그래갖고 요새 오늘 뉴스 봤어? 삼성전자 퇴직 임원들이 전부 다 베트남어 배운다고. 어? 그게 왜냐면 할 건 노느니 아 그게 아니라 이 잡는다. 지금 베트남에서 입장에서는 너무나 릴라이언트 한다는 거가 너무 베트남이 삼성전자에 의존할 정도 삼성 투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관계사들이 많고 협력사들이 베트남 현지 협력사들이 많을 거잖아. 그러니까 경영 노하우를 해서 삼성전자 출신을 많이 찍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배운다는 건데 말이 나온 김에 베트남이 요새 올해 바닥에서 11% 올랐거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죄송합니다. 일본도 들어가고 호주 들어가고 미국은 이제 생각보다 덜 들어갔는데 이번에 TPP 되면서 물론 TPP도 트럼프가 되면 좆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건 모르는 얘기고 여하튼 지금 베트남 투자를 많이 늘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정치 경제적인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에 그 쿠바에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 가잖아요. 처음 갔잖아요. 태어나 처음 가. 80여 년 만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전쟁했다가 진 나라잖아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으로선 간 적이 있어요. 클린턴이 갔어요. 대통령 그만둔 다음에 갔는데 그 다음에 간 적이 없는데 이번에 현직 그 해군 참모총장 있죠. 태평양 일대 참모총장이랑 해병대 사령관이 동시에 갔어요. 그래서 뭔가 뭔가 얘기하는 건데 지금 보면 이제 또 미국 측 얘기는 결국 오바마도 가지 않겠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베트남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요즘 보면 제가 주식 갑자기 말씀드리면 저는 한세 실업 관련 주식을 좋아하는데 주가 계속 내리기만 해요. 보세요. 그렇죠. 내리는데 계속 사거든요. 이걸 외국인이. 이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 베트남 관련해서 ETF는 우리나라 뭐 주식도 펀드도 있는데 우리나라 펀드는 3%밖에 안 올랐어요. 그래서 이거는 펀드 살 게 아니라 이거는 ETF로 사셔야 돼요. VNM이에요. 베트남의 VN이 베트남 지수인데요. M이 붙더라고요. VNM인데요. 여기 보면 베트남 현지보다는 베트남 투자한 기업들을 주로 하고 있어요. 여기는. 베트남 안에 있는 것보다 현지 기업이 아니라 대부분이 거기 진출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한진실험이 거기 보유 중이 8%가 들어. 8위. 그래서 VNM에 대해서 돈이 들어오면 한진실업 계속 사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한진실업이 이게 보면 저는 이런 주식 좋아하거든요. 뭔가 근거도 있고 좋은데 어찌됐건 떨어지기는 거. 조정받는데 이런 게 나중에 보면 급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진실업 갑자기 그런 게 올라가는 이유 그거를 좀 아시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전 세계에서 유명한 ETF 중에 한국 주식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게 없어요. 아 네. 요즘에 많이 빠진 것 중에 베트남 쪽 공장 짓고 있는 데가 하나 있었는데 저거? 같네. 동성화? 아 동성화학이었나? 아니, 아 동성화학이야. 동성화학은 나이키나 이런 데 있잖아. 나이키나 이런 데 깔창 만드는 거야. 아 화성인도였나? 그건 신발 만들어? 화성인도 그 나이키 아디다스. 그럴 수도 있죠. 아디다스 공장 들어왔어요. 네. 동성화학이었나 어딘데 하여튼 베트남 쪽 공장 짓고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빠져 있어갖고 나이키도 많이 들어갔고 에이버리 데니슨이라고 아시죠? 그 회사도 요번에 들어갔고 제일 투자만 하는 게 그 아디다스랑 나이키죠. 그리고 유니클로도 막 해요. 그런데 그래서 한세실업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VNM 때문에 사는 거다. 알고고. 그래서 8이에요, 8. 여덟 번째로 많아. 전체 주식 중에 4.몇% 될 거예요. 여러분들, 야후나 야후 ETF, VNM 이런 게 치면 나와요. 그래서 보면 번쟁이 나오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수준이 너무 높아졌네? 장우석 부장님 오셔가지고. 아, 급수준이 높아졌네. 아니, 나는 상관없는데, 또 오늘 긴장하셨고, 갑자기 질문이 너무 높은 거랬어, 내가. 아니, 아니라 나는, 내가 보기에는, 미국 주식 미치다 1편 했으니까, 그 다음에 아마 중국 주식 할 것 같고, 3편이 바로 베트남 가지 않을까 싶은데. 아, 베트남? 아니, 베트남 원원전 어렵다네. 왜냐면은, 말이 어렵죠. 장우석 부장님은 어차피 뭐 해외 주식은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뭐 심지어 뭐 어디 이상한 나라 것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유럽에 이상한 나라 것도 하시는 거니까.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다 해보면, 유일하게 다 해보신 분 아니야. 지금 1세대. 1세대. 아, 아. 그죠? 나는 그냥 거짓말을 했고 아는 척만 한 거. 진정한 1세대. 진정한 해외 주식 1세대. 내려서 어디 가나 미국 주식 해외 주식 할 때 다 말 떠들거든. 네. 이분만 있으면 말을 조심하잖아. 네네. 아, 눈치 보잖아. 헛보롱 나는 게 아닌가 하고. 오늘 제가 실수한 거 없나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죠. 하여튼 그 관심 있으신 분들 네. 그 김중견 사는 거니까 세미나 설명에 오시면 되겠고요. 페이스북 페이지 올리면 참 우리가 책 나면 제일 먼저 거기서 올릴 테니까 안내 말씀드릴 테니까 좀 거기서 보시면 좋겠어요. 출판사는 교보예요. 교보문고에서 우리가 직출판 네, 우리가 1인 출판하는 거니까 교보. 네. 교보 출판사가 교보예요. 교보 교보문고 이런 쪽 같아. 하여튼 오늘 여기 이렇게 마치겠고 하여튼 오늘 또 자주 좀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레트로